두 너에게 집중 항상 넌 비껴가니까 지쳐 막 포기할 때쯤 Oh hands on me yeah Your eyes on me yeah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밀고 당겨줘 날 바라볼 때 제일 예뻐 바로 지금이 all highlight 두 눈이 마주쳤잖아 발끝부터 전해지는 네 짜릿함은 뭐 다 있는데 더 잡고 싶어져 more 널 처음 봤을 때보다 더 답이 없어 널 보면 내 숨이 멈춰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바로 지금이 all highlight 두 눈이 마주쳤잖아 I'm so 나는 너 없이는 다 안 돼 내 꿈이 돼줄 사람 너 하나야 내게로 와